더 없이 걷고 싶어. 아무 상관없이 시선 부끄러운지도 모르는 너 일대로 돌아가서 집 없이 살고 싶어. 온 세계를 누비며 두 눈에 담은 것도 없이 방에 갇혀 있기 싫어. 말을 타고 달려 횡단보도 건 hands up yeah yeah 하고 싶은 대로 yeah yeah 무릉턱을 위로 굴러 담벼락을 넘어 jump up yeah yeah 숨 쉬는 것 freedom 날 보는 것 freedom 날 사랑하는 것 free 알아가는 것 freedom 노래하는 것 freedom 춤추는 것 freedom 내 편이 되는 거 free I'm just so free ooh. 길 없이 걷고 싶어 잠자리를 따라서 나의 발자국이 그곳 처음 찍히도록 돈 없이 살고 싶어 온 세상을 가지며 시대를 맞이하기 위해 두 손을 비우고 싶어 저질러 네가 타고난 걸 높이 두 발 벌려하면서 yeah 하고 싶은 대로 yeah yeah 막힌 친구들도 몰라 빡빡빡빡 바람 좀 쉬어 yeah yeah 숨 쉬는 거 freedom 날 보는 거 freedom 날 사랑하는 거 free 알아가는 거 freedom 노래하는 거 freedom 춤추는 거 freedom 날 그리되는 거 free I'm just so free ooh. 내 길이 되는 것들